가지마 가지마 날 떠나 가지마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가지마 널 아직 사랑해 가지마 가지마 날 떠나 가지마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다시 내게 돌아와 너 없는 하루를 더 살 자신 없는 내게로 돌아와 가지마 가지마 날 떠나 가지마 이렇게 널 사랑하는 날 두고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쓸데없는 자존심에 내게 상처를 남겼어 널 아직 사랑해 가지마 가지마 날 떠나 가지마 이렇게 널 사랑하는 날 두고 가지마 다시 내게 돌아와 너 없는 하루를 더 살 자신 없는 내게로 돌아와 참을 수 없었던 그날에 그 말들을 조심히 꺼내어 허구에다 말하네 그날은 너무 많이 속으로 울었었지 어떻게 참으려 떨리는 내 입술을 감추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 내게 들킬까봐 남자라는 자존심이 내 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떠나는 내 뒷모습만 힘없이 바라봤는데 한 번이라도 뒤돌아서서 이런 나를 볼까봐 고민했어 한쪽 팔려서 참아보려고 애를 써도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이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사랑한 네가 나를 떠나가는데 지금 뭐하냐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너의 손을 잡고 가지마 애원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가지마 가지마 날 떠나가지마 이렇게 널 사랑하는 날 두고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쓸데없는 자존심에 내게 상처를 남겼어 가지마 날 떠나가지마 이렇게 널 사랑하는 날 두고 가지마 다시 내게 돌아와 너 없는 하루를 더 살 자신 없는 내게로 돌아와 가지고 간직한지 다른 삶을 사는 우린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나 아닌 다른 남자와의 추억으로 내가 지워지기 정말 미치도록 싫은데 넌 아닌 거니 잊어야만 하는 거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이렇게나 아픈데 한순간도 잊지 못해 눈물로 그 추억이 번질까봐 두려워만 싫은데 그 하루만 떠나가게 만든 이유 가고자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게 너무 후회돼 화가 나 다시 못 볼 것 같아 겁이나 너와 했던 많은 약속들이 추억에 갇혀 지워질까봐 나란 사람 잊혀질까봐 너무 두려워 나 어떻게 해야 해 싫다고